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1910년대에 태어나면 조국이 없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누구는 해방동이로 태어나서 조국은 찾았지만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또 자칫하면 전쟁고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60년대까지는 배고픔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고 또 7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라지만 입시지옥에 시달리죠. 언제 태어나느냐, 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언제 태어나느냐가 인간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2003년경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예 대학 입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하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수보다도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10년 사이에 그렇게 달라집니다. 각 세대마다 지는 짐들이 다 다르고 앞 세대에 비하면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거지만 글쎄요, 이 2000년에 태어날 아이들 생각하니까 참 느낌이 다르네요. 지금은 뭐 60년대에 태어났느냐 70년대에 태어났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만 이제는 20세기냐 21세기냐 이렇게 구분하겠죠?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이문희 씨 신청곡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로맨틱 커플 중에서 알랭 슈송이 부른 La chanson du zèbre였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가 zèbre였죠. 자, 대구 북구 노원이가인 임연경 씨. 12월 20일은 유영길 선배의 생일입니다. 평생 동안 제일 먼저 그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듣고 싶어요 하면서 신청곡을 적어주셨는데요. 야, 이건 뭐 FM 영화 음악의 공기 구원장, 공개 구원장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그 선배에게 일종의 뭐 구혼 곡을 보내는 그런 것 같네요. 평생 동안 제일 먼저 그의 생일을 축하한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서울 서초동 청운 고시원에서 김길주 씨가 신청하신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영화 겨울가 나그네 중에서 보리수를 오늘은 최연소 씨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라.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겨울 안개를 닮은 목소리 스팅의 When We Dance. 스팅의 새로운 앨범 Fields of Gold, The Best of Sting을 찾으세요. Hologram. 누가 초콜릿 시리얼 새로운 기쁨이 씹힌다. 초코바 기쁨 하나. 너는 나의 새로운 기쁨. 내가 원하는 건 기쁨 하나.

대구 수성구 법물동의 이근영 학생, 역시 대구 동구 신한밀동의 이창성 씨께 보내드렸습니다. 이 기타 줄을 튕기는 소리가 귀 속으로 파고들 것 같죠. 어떨 때 들으면 아주 막 소름 끼치기도 하는데요. 귀에 익으시죠? 그 독일의 빔 벤더스 감독이 미국에 건너가서 만든 영화 파리 텍사스 중에서 들으신 파리 텍사스였습니다. 늘어지는 것 같은 그 기타 음색이 아주 묘하게 일품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영화의 음악을 담당했던 라이쿠더가 음악을 직접 연주했습니다. 라이쿠더는 기타리스트로서 그 화려한 각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타 솜씨만은 어느 기타리스트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그의 음악은 그러니까 민속음악의 바탕을 둔 그 음악을 좀 듣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음악에 빠지고 맙니다. 자, 오늘은 기타의 달인이자 영화 음악가로서 그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라이쿠더의 영화 음악들 모아봤습니다. 80년에 라이쿠더는 월트 힐 감독을 만나서 영화 음악가로서 첫 발을 디디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The Long Riders입니다. 데니스 퀘이드와 데이비 캐스, 또 로버트 캐러다인이 주연한 영화 The Long Riders 중에서 라이쿠더의 연주 한번 들어보세요. The Long Riders. 오랜만에 CD가 아니라 LP판을 통해서 음악을 들려드리니까 약간의 그 잡음까지 들어가서 더 기타 소리가 정겹게 느껴지네요. 서울 동작구 사당 3동의 김기진 학생, 서울 강남구 압구정 2동의 김기용 씨. 잘 들으셨어요? 서부 영화 The Long Riders 중에서 Like the Engine, The Long Riders였습니다. 제 라이쿠더는 미국 LA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4살 때부터 기타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는 제키 드샤논과 함께 기타를 배웠는데요. 이 제키 드샤논, 또 역시 나중에 싱어송라이터로 이름을 날린 그런 가수죠. 같이 기타를 배운 이 두 사람은 잠깐 듀오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 라이쿠더는 그룹 더 라이징 선을 조직했는데요. 그러니까 타지마할, 잭 리체 등과 함께 이 그룹을 조직해서 포크 블루스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같이 음악 활동했던 타지마할의 경우는 지금도 싱어송라이터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미국 포크 블루스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음악가죠. 그리고 잭 리체는 나중에 라이쿠더처럼 영화음악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또 사건과 신사 같은 영화가 바로 잭 리체가 음악을 담당했던 영화죠. 그리고 배우 숀 펜이 감독했던 그 인디언 러너, 여기서의 음악을 들으신 분들은 어딘지 음악이 라이쿠더의 음악과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요. 이 영화 역시 잭 리체가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이 라이쿠더는 그룹 더 라이징 선을 탈퇴한 뒤에는 세션맨으로 주로 활동해요. 그러니까 그가 세션을 담당했던 아티스트로는 미국 좌파 포크 뮤지션인 필 옥스, 또 랜디 뉴먼, 캡틴 비프하트 등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라이쿠더 최고의 세션 하면은 아무래도 그룹 롤링스톤즈와의 세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라이쿠더는 롤링스톤즈의 앨범인 Let It Bleed와 또 Sticky Fingers에 참여했는데요. 특히 앨범 Sticky Fingers, 이 도벽이란 뜻의 이 앨범 중에서 Sister Morphine은 아주 기가 막힌 라이쿠더의 솜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놀랄만한 라이쿠더의 기타 솜씨 한번 들어보시죠. just goes to show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Please put mercy to my nightmare. It's a dream. Can't you see I'm fading fast? And the discharge will be my last. Cocaine, lay a cool, cool hand on my head. Oh, come on, Sister Morphine, better make her my bed. She knows, and I know, in the morning I'll be dead. Out of clean white sheets, baby. 라이쿠더가 세션맨으로 참여했던 롤링스톤스의 앨범 스티키 핑거스 중에서 시스터 몰핀, 그리고 좀 전에 들으신 이 연주곡은 영화 더 보더 중에서 리오 그란데였습니다. 잭 니콜슨과 하비 케이틀이 주연한 영화였는데요. 국경수비대 더 보더, 토니 리차드슨 감독의 작품이에요. 토니 리차드슨 감독이 샘 페킨파 감독에게 부탁해서 이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얻어냈다고 하네요. 이 영화는 그 멕시코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감시하는 한 미국 국경 수비대원의 얘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여기서도 라이크더는 독특한 음악 세계를 펼쳐보였습니다. 자, 라이크더는 70년대에 들어와서 자신의 음악 세계에 있어서 전환기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한 것인데요. 자신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앨범 라이크더를 내놓고 솔로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부터 미국 전통음악에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의 음악관이 잘 나타나 있는 앨범이 바로 72년에 발표한 Into the Purple Valley라는 앨범인데요. 여기에는 그 미국 전통음악, 선조들의 음악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이, 그러니까 라이크더의 강박관념 같은 것이 드러나 있어요. 미국 포그막의 아버지인 우디 거슬리, 또 리드 벨리, 슬리퍼 존 아스트 같은 가수들의 노래를 이 앨범에 담고 있고요. 또 라이크더가 상업적으로 성공하기는 74년에 그의 최고 명반이라고들 말하는 Paradise and Lunch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흑인 특유의 리듬앤 블루스 스타일의 곡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당시 평론가들과 음악 팬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라이크더가 음악을 맡은 또 한편의 영화 Johnny Handsome은 미키 루크와 앨런 바킨이 주연하고 월터 힐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동료 갱의 배신으로 친구를 잃고 철장에 갇힌 미키 루크가 주인공입니다. 그가 추락한 뒤에 복수를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복수를 하긴 하는데 성형수술로 모습을 바꾼 다음에 복수를 하죠. 만화 중에서 이런 스토리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자니 핸섬 중에서 라이크더의 연주 한번 들어보죠. Sonny's Tune. 서울 양천구 신월삼동의 조선희 씨 친구 선희랑 잘 들으셨습니까? 아, 아니군요. 친구 현정이군요. 조선희 씨를 위한 곡 같았는데요. 써니스튠 영화 쟈니 앤슨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아, 라이크더는 자신의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소위 바틀넥 연주 스타일을 확립합니다. 이 바틀넥이라는 것은요. 깨진 병목을 가지고 연주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기타 음색은 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독특하지요. 라이크더의 음악성 하면은 포크와 블루스 말고도 재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앨범인 재즈가 바로 그것인데요. 라이크더는 이 앨범에서 빅 스파이더백, 또 젤리 롤 몰튼 같은 렉타임 시절의 그 초기 재즈 연구자들, 선구자들, 그들의 음악을 찾아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음악 여정은 다른 대중음악가들과는 달리 미국 음악의 뿌리찾기, 뭐 일종의 그런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크더가 음악을 담당한 영화 크로스로즈가 있는데요. 이 월터 힐 감독이 86년에 만든 영화죠. 국내에는 랄프 마치오의 교차로라는 제목으로 비디오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설적인 블루스 가수인 로버트 존슨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인 랄프 마치오가 줄리어드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한 후에 뉴욕의 한 병원에서 로버트 존슨의 동료 연주자였던 노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로버트 존슨의 알려지지 않은 곡을 찾으러 미시시피로 떠납니다. 한 블루스 싱어의 잊혀진 곡을 찾아가는 로드 무비 크로스로즈에서 라이크더는 블루스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한 곡 들어볼까요? 크로스로즈 중에서 크로스로즈 기타 연주는 라이크더가 맡았고요. 하모니카는 전설적인 블루스 하모니카 연주자 소니 테리가 연주합니다. 또 라이크던 역에서 노래도 직접 부르죠. 크로스로즈입니다. I'm standing at the crossroads. I'm so lonesome down here. Pick me up. So pass me by. Pick me up. In the morning. Pick me up. So pass me by. Pick me up. In the evening. 영화 크로스로즈 중에서 크로스로즈였습니다. 자, 라이쿠더의 음악세계는 60년대부터 음악활동을 했는데요. 이 그의 음악세계는 정확히 한 3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60년대가 세션맨으로 활동기, 또 70년대가 솔로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음악적 뿌리 찾기, 그리고 80년대는 영화음악가로서의 활동기, 이렇게 정확하게 한 10년 단위로 나뉘어지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1980년 월터 힐 감독의 The Long Riders로 영화 음악에는 발을 디뎠습니다. 그 뒤에도 이 월터 힐 감독과는 6편의 영화를 공동 작업합니다. The Long Riders, 또 81년에 Southern Comfort, 86년에 Crossroads, 89년에 Johnny Handsome, 그리고 Trespass, Geronimo, Streets of Fire. 자, 이렇게 많은 영화에서 함께 월터 힐 감독과 작업했죠. 월터 힐 감독 말고도 로이 말 감독과는 알라모 베이에서 또 토니 리차드슨의 The Border, 빔 벤더스의 파리 텍사스, 그리고 그의 친구인 미셸 매닝이 만든 블루 시티, 여기서 모두 그가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전부 80년대에 만든 영화 음악들인데요. 특히 월터 힐 감독, 6편의 영화를 함께 작업한 이 월터 힐 감독과는 떼놓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 월터 힐 감독은요, 특히 노만 조이슨과 우디 앨런의 조감독 생활을 했는데요. 샘 페킨파 감독의 영화, 또 게러웨이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죠. 월터 힐이 최근에 만든 영화 제로니모는 미국 기병대에 맞서서 최후까지 투쟁했던 인디언의 마지막 용사, 제로니모의 투쟁담을 그리고 있죠. 여기에서 월터 힐 감독은 라이쿠더에게 음악을 부탁했는데요. 그 자신은 인디언 문화와 백인 문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라이쿠더만한 인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확인해보죠. 서울 송파구 잠실 삼동의 이민아 씨, 동생 민영 씨와 함께 들어주시고요. 강원도 삼척 남양동의 최보람 씨, 친구 윤경 씨와, 또 서울 영등포구 신길호동의 김정숙 씨, 경민이 오빠 함께 듣고 계시겠죠? 영화 제로니모 중에서 민요를 편곡한 곡입니다. 편곡도 라이쿠더가 했고요. 연주도 라이쿠더가 했습니다. Wayfaring Stranger. 우리는 이 곡을 그 포기타, 포가수, 그 존 바이즈의 음성으로 더 귀에 익죠. 가난한 개손이라는 그런 노래로 존바이스가 노래했는데요. 자, 라이쿠더의 기타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 송파구 오른동의 박승빈 씨, 친구 의헌이 그리고 반 친구들이 이 곡으로도 만족할까요? 세종고등학교 1학년 9반 양연정 학생, 서울도봉구 미아삼동의 최우 씨, 그리고 마포구 성산동의 이민주 씨께도 띄워드렸습니다. TV 드라마로 방영됐죠. 트윈픽스 중에서 줄리 크루즈의 음성 Falling이었습니다. 하이틀의 이혜원 씨, 김치 싫어하는 오빠가 지금쯤은 맛있게 먹겠습니까? 글쎄요. 요즘 한창 김장철인데 김치 그렇게 싫어하다니 잘 믿어지네요. 김경덕 오빠에게 새해 소망은 김치 수절 30년을 깨트리는 것으로 정해줬으면 좋겠네요. 이혜원 씨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할리우드 CD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박동진 씨께 보내드리고요. 서울 도봉구 쌍문삼동에서 이정린 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테스 중에서 테스송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피에르 포르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 씨,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